1분 1초 머릿속에 가득 차 있죠. Live inside my heart.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어떤 곳에 있어도 I think about you. 어느샌가부터 욕심나요. 더 가까이 친해지고 싶어. 부탁해 기적을 바랄게. 너로 인해 잠을 깨는 내 아침. It's a miracle. 마치 몰려오는 뱃소리에 가슴이 쿵쿵 기분이 들떠. 계속되는 마라톤 난 지쳐버려도 너와 난 마주할 때까지 달려 비록 멀어도 부탁해 기적을 바랄게. 너로 인해 잠을 깨는 내 아침. It's a miracle. 걸어보네. 시간을 벌어 부담을 조금 덜어보네. 그래도 벌렁벌렁 몸은 펄럭펄럭돼. 좋아해 말해놓고 심장 터져 baby. I need your mind. 좋아해 누구보다 더 익숙해. 아껴줄 거야. 지금은 난 그때와는 달라. 이제 난 먼저 다가가. 용기 내.